난 오늘도 너에게 마음으로 말하지 사랑해 한마디 우 난 사랑을 말하지만 막상 내 앞에 서면 태연해지려 하고 너와 둘이 있을 때면 널 안아주고 싶지만 눈이 마주칠 때면 겸연쩍어서 웃지 나의 마음은 모른다 내게 주고 싶지만 소중한 사랑을 수록 아껴둬야 하는 걸 난 알기에 너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 사랑은 내 마음속에 난 오늘도 너에게 마음으로 말하지 난 편안함을 느끼지 너의 미소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 오, 너의 손을 잡을 때면 난 따스함을 느끼지 너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